HUBS. 신비한 앨범 상점. 어서오세요. 신비한 앨범 상점입니다. 어느새 10월이 됐네요. 9월 초에 가을옷 언제 입지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가을의 설렘도 지나가고 시원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9월의 마무리는 잘 하셨을까요? 이제 슬슬 시험기간이 다가오는데 그래도 벌써 우울해하긴 일러요. 10월 초에는 여러 행복할 만한 일들이 여럿 있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의도에서 불꽃축제가 열리기도 하고 다음 주면 애한제기도 하죠. 아, 그리고 내일도 쉴 수 있잖아요.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시험기간 전 놀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나가서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엄청 맑은 하늘과 잘 어울리는 앨범을 가져와 봤어요. 가끔씩 학생회관 앞을 지나거나 노천극장에 앉아있을 때 하늘을 보면 정말 맑다는 생각이 들죠. 청량하기도 하지만 감성적이기도 한 오늘의 앨범, 바로 아스트로의 드림 파트 1입니다. 2017년 5월에 발매된 앨범으로 총 8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아스트로는 데뷔 초 청량함이 가득한 청량돌로 유명했었는데 이 앨범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성숙해진 음악과 비주얼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아스트로 특유의 소년미와 풋풋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오늘의 앨범 들으러 가실까요? 아스트로의 너라서. 고장난 마음이 있었죠. 지나간 시간에 갇혀서 그저 그렇게 머물다 결국 멈춰버린 손끝에 단 너의 온기, 내 입술에 맺힌 내 이름이 그제야 색을 찾은 듯 선명해져 가죠. 텅 빈 내 안은 이제 너로 가득 채웠죠.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어. 넌 알까 내가 마냥 너만의 아름다움 못 느꼈다면 네 행복의 소중함 소중한지조차 몰랐겠지 girl. 나 아플 땐 널 생각해본 창고 같은 늘 날 계속 치유해주는 넌 나의 안식처. 아무도 안 받아주는 주변 시선 감싸주는 너라 또 있으니까 나 살지 다행이야. 텅 빈 내 안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날 위로해 주는 게 드림 파트 1은 이름처럼 아스트로 드림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드림 시리즈의 콘셉트는 꿈을 파는 소년들인데 첫 번째 얘기인 파트 1에는 꿈을 파는 가게라는 스토리를 담아냈죠. 사랑이라는 꿈을 주제로 청량함과 성숙함을 한 번에 보여주는 앨범입니다. 이제 실물 앨범을 보여드릴게요. 표지를 보시면 D.Store라는 간판이 걸린 파스텔톤의 상점 일러스트가 시선을 끕니다. 바로 이 상점이 꿈을 파는 상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앨범은 총 두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 아스트로의 청량함이 느껴지는 데이 버전,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세련된 모습을 암시하는 나이트 버전을 통해서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드림 스토어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콘셉트 포토도 버전에 따라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 버전은 드림 스토어의 문 앞에서 다 함께 누군가를 행복한 표정으로 맞이하는 듯한 순수한 소년미가 돋보입니다. 나이트 버전에서 멤버들은 화이트 셔츠에 블랙 패츠를 매치한 의상을 입었는데 드림 스토어에 찾아온 이들을 꿈속으로 초대하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24시간 열려있는 드림 스토어라니 콘셉트부터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앨범 구성은 심플한 편인데요. 포토북과 CD, 그리고 총 3장의 포토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만큼 지금처럼 구성이 화려하진 않지만 아스트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앨범이라고 할 수 있죠. 아스트로의 Every Minute. Every Minute. ...도 소개해드렸으니 타이틀곡 베이비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뮤직비디오는 꿈상점, 드림스토어의 오픈으로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의 스토리는 상점에 방문한 손님의 시점으로 전개돼요. 풀숲에서 드림스토어를 바라만 보다가 멤버 차은우가 들어오라고 손을 건넵니다. 상점에 들어가면 총 6가지 무지개 색의 음료가 적혀진 메뉴판을 받게 되죠. 드림스토어에서는 음료를 파는 것 같네요. 각 음료를 담당하는 멤버가 정해져 있는데 메뉴판을 자세히 보면 멤버들을 나타내는 키워드들도 함께 적혀 있답니다. 멤버들의 특징을 색깔과 키워드로 메뉴판에 나타낸 게 세심하면서도 귀여운 연출 같습니다. 근데 왜 드림스토어에서 음료수를 파냐고요? 사실 이 손님은 아스트로의 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팬의 꿈은 아스트로를 만나는 거고 음료수를 먹으면 그 멤버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꿈이 이뤄지는 거죠. 타이틀곡 베이비는 좋아하는 사람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웃기도 또는 시무룩해지기도 하는 순간의 감정과 귀여운 고민에 빠져 밤잠을 설치는 모습을 그려낸 노래인데요. 뮤직비디오는 앨범 전체 콘셉트인 드림스토어에 맞춰서 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틀곡 베이비를 들어볼까요? 아스트로의 베이비. 수줍게 웃던 그 미소가 날 괴롭히는 그런 밤 Tonight 마음을 가져가네 나는 너에게만 빠져 살래 자꾸만 맴돌아 느낌은 뭐야 아무도 채울 수가 없지 Nothing. 쉽게 말하면 없으면 난 절대 안 되니까 너 존재 자체에 감사해 이대로 잠재우 위에 불이 붙은 내 마음이 식지 않을 것 같아 좋겠어. 유난히 고요한 정적만 가득한 이 밤이 무색할 만큼 아스트로 하면 시리즈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스트로는 드림 시리즈 전 사계절 시리즈를 보여줬었습니다. 1년 안에 사계절을 담는 콘셉트라 최소한의 공백 기간만을 가지고 1년간 쉴 틈 없이 활동했었다고 해요. 봄에는 풋사랑, 여름에는 숨가빡, 가을에는 롤리, 그리고 겨울에는 코튼캔디까지. 꼭 타이틀곡이 아니어도 계절감을 잘 나타내는 곡들이 숨겨져 있죠. 이런 사계절 시리즈에서는 우리가 아스트로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인 청량감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 다음에 나온 앨범이 오늘 소개해드린 드림 시리즈입니다.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있는데 사계절 시리즈와의 차이점이 분명해요. 바로 아스트로가 성숙함과 어른미를 보여준 첫 앨범이거든요. 사계절 시리즈에선 마냥 소년 같았다면 드림 시리즈에선 약간 어른이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루는 주제도 조금은 달라졌죠. 사랑이라는 공통된 주제 속에서 사계절 시리즈는 서툰 모습과 사춘기를 표현했다면 드림 시리즈에선 상대를 이해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아스트로 노래를 제대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사계절 시리즈부터 드림 시리즈까지 이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량미에 가슴이 두근거리다가도 몽환적인 느낌에 뭉클해질지도 몰라요. 아스트로의 네가 웃잖아 오늘따라 어두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그런 널 따라 난 맞춰 괜히 지잖아. 내 웃음의 이유 넌데 넌데 왜 그렇게 유유 뭔데 뭔데 안 되겠어 그냥 못 두겠어 서 날 따라와 지금 뭐가 보여 여린 하늘은 빛 햇살과 아득하게 늘려오는 종소리에 더 행복해지잖아 그리고 네가 웃잖아 너 웃을 때 예쁜 거 너마저 알고 있잖아 내가 말할 때 좀 까부는 모습을 보고 넌 가르르 웃을 때 그 예뻐 집 가득 독해 난 걱정하거든 세상을 가진 건 어떤 기분일지 몰라도 내 곁에 너 있다는 건 생애 단 한 번일지도 모를 대사건이야 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건 이건 운명이 아니면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걸 처음 본 순간 난 딱 느꼈어 네가 웃을 때 따라오는 나 너무 예뻐 보여 흩날리는 너의 옷자라 기분 좋게 들려오는 그리고 네가 웃잖아 많이 웃잖아 눈이 부시게 쉿! 신비한 가사 페이지 지금 이 시간은 오직 신비한 앨범 상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신비한 가사 페이지입니다 스쳐 지나가다 듣는 노래 리듬이나 멜로디에는 귀 기울이지만 정작 가사에 집중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엔 제가 직접 엄선한 가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사를 읽어볼 노래는 아스트로의 I'll Be There입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곡으로 이별 후에 슬프고 애잔한 감정을 기다림으로 따뜻하게 표현한 곡이에요 멜로디 자체는 밝은 편이지만 가사를 읽어보면 영락없는 이별 노래입니다. 이제 오늘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다짐했던 마음들이 무너져가고 멀리했던 기억이 찾아 들어와 너의 흔적 가득한 이곳 또다시 난 여기에 아마 I'll Be There 노래를 나타내는 말을 적으라 하면 이 가사일 것 같습니다. 헤어짐을 말하고 기억과 추억을 모두 지우려고 애썼지만 애석하게도 다시 전 여인을 생각한다는 건데요. 한번 헤어지면 끝이지만 끝이라고들 하지만 이별 노래에 공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노래에선 이별에 대해 슬퍼하기보다는 완전히 헤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그저 기다리기만 합니다. 항상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있겠다는 말을 전하죠. 아마 이 말은 처음 좋아했던 그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가 아스트로의 I'll Be There 맘에 번져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곳 나 지금 가고 있어 오늘 너를 보면 행복할 것만 같아 꿈만 같아 딱 오늘까지만 나 오늘까지만 또 다짐했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I'll be there 언제든 돌아와줘 볼 곤란한데도 그렇게라도 왜 내가 속편했어 하지만 또 나는 찾았지 하루도 안 갔지 이 밤이 다가기도 전에 난 다시 네가 생각나 너와 있는 사진만 보고 있잖아 다짐했던 맘들이 무너져가고 멀리했던 기억이 찾아 들어와 너의 흔적 가득한 이곳 또다시 난 여기에 나 오늘까지만 또 다짐했지만 어느새 발걸음이 I'll be there 언제든 돌아와줘 I'll be there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다릴게 너도 가끔 내 생각 날 때면 미안해하지 말고 I'll be there 태양처럼 너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I'll be there. 절대 미안하지 않아도 돼. 네가 하는 모든 게 다 답이 돼. 넌 항상 내게 말해. 너무 기다리지는 말라고 또 막연하게 기다리는 내 맘에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내게 와줘 baby. 여전히 나 여기 혼자 남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너의 이름 부르고 있어. 지치거나 힘들어질 때면 오늘 추천해드린 앨범은 마음에 들으셨나요? 가을에 웬 청량함? 싶지만 또 마냥 부담스럽진 않은 노래들이라 사계절 내내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스트로 노래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 앨범을 정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 가사도 예쁜데 멜로디도 좋은 노래들이 많아서 그 많은 앨범들 중 어떤 걸 들고 올지 고민이 많았어요. 아쉽게 오늘 못 들려드린 제 최애 곡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전화해, 메리고라운드, 장화 신은 고양이, 그리고 성장통까지 추천드립니다. 아마 가사가 예쁜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 주는 한글날로, 그 후 2주간은 시험기간 휴방으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주 후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9월 다섯째 주 신비한 앨범 상점의 영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2시 10분 신비한 앨범 상점에 들려주세요. 손님 마음에 쏙 들 만한 앨범들을 매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셀렉터 김다인, 캐셔 신채영, 그리고 텔러 배윤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H UBS